한국경제TV 증시 최전선의 이승원 대표가 8월 증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실적 시즌의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매크로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우리 시장은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소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3층 회의실입니다. 예전에는 IM 투자증권 빌딩이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입니다. 시간은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입니다. 사전 신청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2-6098-6320 김성훈 과장한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학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역시 뉴욕 네. 시장의 힘이 무서워요. 어저께 중시장도 한 5% 올랐잖아요. 네. 거기다가 뉴욕에서 8일 만에 상승했죠. 유가도 좀 올라가고 난 좀 약해지고 다우가 8일 만에 올라가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훈풍을 불면서요. 우리 시장도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반등 힘이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좀 약합니다. 네. 그 시장에서 일단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에 대한 쪽이 9월 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 네. 스탠리 피셔 같은 경우는 버넨키의 스승이었죠. 버넨키의 스승이고 앨런의 이제 스승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지금 보게 되면 7월 고용 지표가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네.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남은 5주 동안 면밀하게 각종 지표들을 살펴볼 것이다라고 해서 9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이제 경계하는 이제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네. 또한 그 워렌 버핏, 네.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항공기 부품업체 프리시전 캐스트 파츠를 43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제조업에 대한 가치에 네. 대한 쪽이 설비 투자한 것이 그동안에 이제 쓰레기다 뭐 이랬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쪽이 좀 올라가는데 일조를 했고 하지만 여전히 뭐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없죠. 네. 거래소가 지금 60억,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300억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역시 코스닥에 대한 탄력이 좀 더 좀 양호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역시 코스피가 조금 더 앞서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종목별 상황에 대한 쪽은 조금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튼 시장에서 얘기한 대로 미국 시장 다 정리 어느 정도 됐는데요. 일단은 어떤 물론 결정은 고독한 결정이 옐런 의장이 하잖아요. 네. 뭐 몇 명이 반대하고 아무리 그 능력 있는 유명한 분이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배웠잖아요. 전재현님한테 결정 혼자 결정한다고. 혼자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필요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여튼 9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간에 결국은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결국 그것이 달러는 강세로 갈 것이고 이런 것은 하나의 추세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생각보다 미약한데요. 결국은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하나의 크게 어떤 시장을 엮고 있다. 누르는 이나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 있던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피부를 느끼신 그대로 네,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시장을 경기 자체를 누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원달러 환율의 상승. 물론 이것은 내심 정부 당국에서 즐기고 있겠지만요. 알겠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좀 걱정거리가 있고요. 우리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 전체의 상당수의 국가들이 우리가 아는 좀 중남이나 특히 이런 국가들이 뭐 동남아도 일부도 마찬가지가 엮여 있겠지만 2008년 9년에 리만 사태 이전까지의 그 수준 이전의 환율 수준까지 지금 네. 올라가 있다. 지금 그들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다. 이것은 분명히 시장 자체에 대한 뭐랄까요 부담 부담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단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앞서 얘기할 건 프리시전 캐스트 파트라는 것은 이제 정밀회사라고 부품 정밀회사인데요. 기존에도 얘기는 꾸준히 나왔어요. 일주일 전, 이주일부터 또 단순으로 계속 처리됐었는데, 오늘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들, 그리고 시장에 미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 43조 원짜리 비즈니스인데요. 네. 그들인데, 한 36조 깔끔해. 정도 되지 않겠느니 네. 했는데, 그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기대보다 20% 정도 더 지불했어요. 예, 그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IBM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 나는 IBM은 믿지만, 아유, 딴 건 몰라. 이런 분이잖아요. IBM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워낙 제조 쪽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네. 신경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왜냐면 이제 사이클이 짧고 장기적으로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NS 하는데, 페이스북이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른 게 나타나갖고 그렇죠. 페이스북을 훅 하고 보낼 수 있지 않니? 누가 요즘 페이스북 쓰니? 그러면 이제 훅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사람 소비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네. 부분보다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그러면. 거 위주에 대한 투자를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각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 마이크도 없어 네. 잘 나갔네요. 마이크도 없이 잘 나갔네 소리가. 그러니까 마이크도 없이 소리가 뭐 적다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오늘 성냥을 키우는 수술하셨어요? 아니요. 그 그렇고요. 또 하나가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면 네. 오랜 버핏 그 어르신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 행동하는 형님이 하나 들어왔잖아. 행동 형님 들어와서 제일 힘 복받은 거는 또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분가 쭉 때부터 후 올라갔다 그래갖고 이번에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오늘 돈 좀 더 써. 20% 정도 더 써. 6조는 돈도 아니야 임마. 쫙 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가치,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불러일으켜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또 하나 이슈지만 Back to USA가 하나의 물결이다. Back to USA가요. 어떤 자금 시장의 흐름도 있겠지만 또 하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다시 돌아온다. 뉴스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뭐 연예인들이 뭐 이런 거 볼 때가 아니라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아요. 제조업의 미국 복귀 뭐 이런 것들 멕시코로 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의 어떤 뭐라 할까요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오늘 약간 좀 썰렁한 뭐 판다기 떠나서 파는 걸 떠나서 약간 좀 썰렁한 매매 좀 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면 롯데그룹주들이 오늘 좀 달리고 있어요. 롯데그룹주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사과 한 방에 달리는 거예요? 뭐 사과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죠. 왜 자꾸 인터뷰를 하겠어요? 이분이요. 네. 이거죠. 저는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이거잖아. 네.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뷰를 자주 하고 한국말 못하는 사람 인터뷰할 때보다 점수가 깎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만 하면 뭐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들이 오늘 뭐 특징적인 흐름 그런 정도 네. 되겠고요. 오늘 보시면 여전히 그 바이오 주식들도 받는 것도 있겠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관심이 핀테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핀테크다, 사물 인터넷이다. 뭐 여러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어제 이분만 하면 이것만 생각나는 분 있죠. 영어로 나이스. 영어로 나이스 샷. 나이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바꿔야 이제 돼? 슬슬 바꿔야 돼. 아, 그래? 나도 경기 경보 날려? 왜냐면은 여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빨리 알려줘. 뉴스가 하나, 지금 정부에서 제4 신용평가서 설립을 착수하겠다. 그래서 3사 과점 체제를 끝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N 가이드가 연인가를 신청하겠다. 그다음에 서울 신용평가 정보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양 채권 사태 이게 이제 좀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 기업 평가는 피치가 지분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신용 평가는 무디스가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스 홀딩스가 나이스 신용 평가는 100%가 들어가 있는데 악재야? 악재죠. 악재? 왜냐면은 30년 동안 지금 보게 되면 한국 기업 그런 쪽 관심하면서 지워 말아. 그것만 얘기해줘. 지우면 안 되지 아직. 지우면 안 돼? 안 돼.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앞장서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잘 모르는 건데 네. 왜냐하면 나이스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다시 수혜를 볼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주인이야? 나이스 홀딩스가 이제 주인입니다. 나이스 네. 홀딩스가 주인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동양 사태가 일단 됐는데 네. 지금 여기서 제4 신용평가사가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새로 그냥 내가 온전히 가져야 될 시장이 네.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쪽을 네. 지금 추진하면서 재산 신용평가에 대한 쪽까지도 해준다라면 이제 그쪽에서 또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 큰 형님이 하나 인터넷 전문의 한 사람이 네. 사돈의 팔춤도 시켜갖고 너 하는 거 하나 만들고 자녀를 키워주면 게임 끝나는 거네. 예, 네, 그러니까 FN 가이드 지금 연내 인간 신청을 하겠다. 서울 신용평가 정도도 하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신용평가 기간에 대한 이 기대감 조금은 이제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죠. 일단 꼬리 내린다 그럼? 네네. 이것도 아주 좋은 소식이야. 네. 하여튼 좋은 뉴스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이요. 시장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반응이 이승원 없군요. 대표가 빨리 보는 분이잖아. 네. 중요한 거네. 네. 저 내일부터 이거 분명히 또 얘기해. 네네. 이것도 꼭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하고 초대 손님 좀 하나만 더 얘기하겠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는 두 개였어요. 두 개 다 네. 보고 있어요. 어저께 나온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스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선 구글링이잖아요, 구글. 네. 우리나라에선 카카오잖아요. 그게가 네. 한쪽에선 그냥 신임 대표를 선정했고요. 네. 하나는 또 신임 대표는 마찬가지인데요. 네. 일단 구글이 사후 구조 개편을 또 발표했어요. 이 부분 잠깐 보면서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아드릴 텐데요. 많이 뉴스 보셨던데요. 회사 이름도 기가 막혀요. 구글이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모 회사를 만들죠. 모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도 누가 과연 구글이 어떤 회사의 자회사가 된다는 게 그 깜짝 놀랄 얘기잖아요. 네. 구글이 자회사 체제로 바뀝니다. 네. 회사 이름도 기가 막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 네. 알파벳이야. 그러니까. 이름도 너무 잘 줘. 알파벳이 알파벳. 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모든 구글 주식은 바뀝니다. 예, 그니까, 회사 주식은 바뀌는데, 티커는 그대로 가요. 네. 심벌은 지금 뭐 구글 A, 뭐 똑같이 있거든요. 양쪽 네, 네. 다녀 있거든요. 두께 똑같은데, 회사 주식, 이걸 갖고 계신 분의 회사 이름은 바뀌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이제 모회사로 가는 건데, 그게 알파벳이고요. 알파벳의 회장은 지금 레리 페이지가 그냥 갑니다. 네. 그리고 전임 그 같이 하고 있는 그 파트너가 이제 코파운더 같이 하겠고요. 요번에 이 사업은 누가 구글은, 그니까 인터넷 전문 하는 거야. 지금 검색하는 네.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누가 하냐면 지금 현재 부사장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올립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이게 하나 있겠고요. 그걸 왜 하느냐 보면, 이게 약간의 제가 오래 말씀드리냐면, 구글이 들어가면서요. 네. 구글이 구글 순수 인터넷 말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생명공학도 하죠. 라이프 사이언스 하죠. 그리고 네. 드론 하죠. 자동차 하죠. 예?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 뭐, 태양광, 뭐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 2,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것들을 총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은 이제 인터넷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구글은 회사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기존에 남는 구글이, 구글은 이제 그 인터넷 사업하는 게 약간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회사 나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되면 이제 전문직을 더 뽑을 거 아니야, 막. 네네. 전문적인 거, 그게 있겠고요. 하나는 우리나라 얘기는 다 다음인데요. 다음. 네. 다음 카카오가 35 먹은 이제 젊은 사람, 네. 능력 있는 사람은 임모님의 그 대표사를 꼭 찍었잖아요. 김범수 의장인가 누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왜냐하면은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 카카오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시장하고 고객들하고 네. 이제 반응에 대한 부분이 좀 빨라야 되는데 약간 젊은 감각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젊은 감각에 대한 쪽으로 사업 방향 자체를 이제 그 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올해 이런 젊은 CEO들에 대한 교체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애니팡, 그러니까 벤처 네. 심사역이었더라고요. 네네. 애니팡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발굴을 통해서 시장에서 히트치는 작품에 대한 쪽을 선발하는 그런 눈이 있다라는 네. 걸 이제 봤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러니까 다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지금 과연 다음에서 본격적으로 밀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예. 또한 어떤 부분을 그 채워줘야지만 지금 이부 시장에서 좀 더 반응이 있을 건지 왜냐하면 예. 다음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 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다음 TV팟 같은 경우도 엄청 빨리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쪽도 확실히 그 영역도 널리지 못했고 어쨌든 네. 다음이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네. 여태까지 시장에서 그 뭔가 2% 부족한 이런 측면을 네. 새로운 이 젊은 감각이 좀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네. 몇 개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네. 다음은 이번에 다음 카카오가 일부에서 이제 뭐 일부 단독으로 나오는 거 보면 지금 현재의 그 공동 대표 체제 다음 네. 쪽과 카카오 쪽이 했던 거가 자기네가 스스로 용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나갈 때니 의장님 한번 휘두르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여태까지 잘 안 됐던 이유는 수많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잖아요. 회사 내에서도 그러는데 상의한 회사 두 개의 회사 만나서 싸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걸 이제 완전히 해소하는데 칼날을 휘두렀다 하는 평가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죠.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돈 안 되는 거, 비용만 들고 돈 안 되는 소위 2위 그룹이 있던 거 많이 있잖아요. 다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영원한 2위, 3위로 있는 지금 기존의 다음 사업 네. 다 날리는 분위기죠,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식 경향으로 보면 2등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1등만 가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거가 또 하나가 신사업 팀장이 또 있어요. 이번에 네. 이 사람 바로 밑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를 했냐면 이번에 카카오 택시를 만든 사람을 이번에 또 승진시켰어. 네. 그 친구가 이제 주요 인물이라고 업계에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네. 아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뭘 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그 우리 자기가 얘기하던 술 마신 사람이 마시는 거 뭐죠? 대리. 대리? 아, 대리가 됐건 대리, 뭐가 됐건 간에 예. 새로운 사업 갖다 붙이고 아마 이쪽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뭐 친한 건 아닌데 어떤 걸 했냐면 이분은 그 자동차 사고 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그 주시랑 상관없는 얘기 들었는데 그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자동차 사고 나거나 부딪힌 거 있잖아요.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사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올려요. 모바일을 통해서 올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 달라붙는 거예요. 그 저기 수리하는 사람이.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개발해갖고 이제 서비스는 한 3년째 된 회사에 있거든요. 이거는 그 사업하는 사람이 카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찾아보면 네. 나오는데 네. 대박 됐어요. 여기에 인수했거든요. 다음 카카오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타트업 하는 기업의 그 벤처 투자 그 그런 벤처 캐피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아빠 비즈니스 하면서 모바일 쪽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더 긴장해야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처음에는 뉴스는 긍정적인데 정말 그거의 효과 어느 정도 벌지 그런 거가 좀 냉정하게 한 3개월 6개월 되면 그런 것도 얘기 나오겠죠. 일단은 업계 평가는 언론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증권가도 이 정도 일단 말씀드려요. 오늘 좀 처음에 시작 지나야 됐는데 오늘 좀 시간 조절해갖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베스트 전문가에게 넣는 그런가 있습니다. 월요일날도 있고 화요일날도 있는데요. 월요일날은 전주에 일주에 동안에 이제 그 단기적인 흐름이고 네. 두 번째 주 두 화요일날 하는 것의 베스트 전문가는 이겁니다. 월간이라든가 분기 네. 예, 베스트 전문가를 이제 뽑는 분인데요. 지난달에 이제 분기 2등하신 분이시죠? 네, 예, 분이십니다. 최일종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완전히 지금 완전 대세로 해서 떠오르고 있는 분. 지난달에는 월간이었고요, 그렇죠? 지난달에는 월간은 올랐고 네. 올해는 이제 분기도 올라오겠고요. 그만큼 월간만 보면 지난달에 거의 1등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 우리가 유추해서 추정은 할 수 있죠. 제가 추정. 이제 왜냐하면 3등했던 그 월간을 했는데 분기까지 들어왔던 거는 지난달 수익도 상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월간인지 그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는데 꾸준하게 됐기 때문에 수익이 났는데요. 일단 바쁘시죠? 네, 요즘 좀 바쁜, 지금 한 2주 동안 바쁜 것 같아요. 지난주만 또 그거 하셨잖아요. 네, 지난주 아직 안 했고요. 공개방송 아직 안 하고. 언제요? 공개방송 내일 합니다. 내일? 하루 내일이죠. 하루? 내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까지. 아, 수목? 수목 하고, 네. 금요일은 놀기 때문에, 네. 임시 공휴일 때문에요. 네. 수목으로 해가지고, 공개방송 이번 주에 하고 있죠. 이제 엄청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번 주에도 좀 바빴는데 예. 이번 주도 이제 이런 공개 방송 때문에 예. 좀 바쁠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준비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종목적인 부분도 이제 뭐 예. 많이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예. 진행 중인 종목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을 예. 좀 뭐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공개 방송 통해 가지고 예. 좀 많이 좀 전달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뭐 투자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언급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계속해서 이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진짜 이제 그 계좌를 갖다 포커싱하거나 아니면은 네. 리밸런싱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리밸런싱 리밸런싱 그게 핵심이죠 사실 그렇죠 이제 종목들이 어떤 게 이제 쉬고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 쫙 깔아놓은 상황에서 기대 심리가 네. 이제 적용이 되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이제 그 뭐 네. 어떻게 보면 단돌이죠 네, 단돌이 네. 해 나가는지 단돌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단속 예, 예, 예, 단속이죠. 예. 단속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일본 말씀은 경고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종목을 솔직히 뭐 저희 분기 패스트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뭐 예상외고요. 네. 이제 전혀 이제 바라던 바도 아니고 기대했던 바도 아닌데 예. 뭐 우연성이 뭐 잘 맞은 거겠죠. 네, 맞은 건데. 두 달 연속이라? 이분이 네, 그냥 말장난하시네 지금요. 종목이 좀 잘 맞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 안 좋은 장에서도 우리 회원님께서 또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요. 네. 그 종목이 뭐 최근에 이제 종목 정리를 잠시만요. 종목 잠시만요. 하고 제가요. 네. 우리 또 방송의 특징이 약속 안 한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당황하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어떤? 아, 오늘 제가 아침에 웬만하면 당황하지 않는데요. 네. 우리 예민수 앵커 있잖아요. 예민수 네. 박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한 명이 오늘 나랑 맨날 같이 하는 친구가 휴가를 갔어.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아. 한 명이 휴가 갔기 때문에 아침 방송에. 네. 갑자기 술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네. 거기서 술 안 마셔서 잘 모른다고. 아, 근데 그건 농담이고. 네. 톱텍은 어떻게 돼? 아, 톱텍이요? 톱텍 관심 있죠? 없어요? 톱텍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불매어 있죠? 불볼케노로 네. 잡았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저는 솔직히 기분 나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저희 코너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래서 톱텍. 이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네. 나 배신감이야. 자료까지 들고 왔어. 배신감이야, 배신감. 자료까지 들고 왔어. 잠깐만. 자료를 봐야지. 잠깐만. 네. 배신감이야. 네. 도대체 어느 방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유, 당연히 이제 두난자쇼. 월요일 날 어저께 네. 공개해야 돼, 톱텍을? 나 그래갖고 짜증 제대로 났어, 어저께. 근데 이제. 왜냐면.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나도 톡톡에 관심 있었거든. 아, 그러셨죠. 그래서 저기 뭐야 좀 방송 시간이 좀 앞으로 이제 주 초반이었다면 미리 말씀드릴 텐데 네, 그 오늘 이제 그 저기 뭐야 이제 베스트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고정은 아니고 네. 그죠? 근데 고정 몰랐죠 내가. 예, 고정은 이쪽이었잖아요. 네. 그 수요일 날 네, 스타겐토크 네. 그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딱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네. 말씀드린 자료까지 가져갔어요. 이거는. 네. 톱텍의 이제 자리. 깜놀했어, 어떻게 정말. 예. 네, 네. 잘 가죠. 네. 잘 가는데, 네.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그러니까.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나 톱텍 하나 딱 궁금한 거 해결하면 돼요, 오늘.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이제 워몰 이론이라든가 이제 볼케이노 기법상에서 딱 해당성이 되는 쪽이에요. 거기다가 예. 불까지 들어갔다며요. 그렇죠. 불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게 딱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이 이제 한 3박자가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 3박자 중에서 이제 워몰 추세, 큰 추세, 주봉상의 추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케이노상의 단기 추세와, 그리고 그 회사가 올라갈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 내용, 요게 네. 이제 3박자가 딱 맞춰지면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가는 건데요. 이 종목을 이제 긴가민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맞아 들어가고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이거는 자료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네. 이거는 유화증권에서 오늘 나온 이제 그 자료예요. 유화. 유화. 네. 네, 유화증권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관심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저번 주 초반인 거죠.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톱텍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릴 것 한 3주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신감이시네. 자, 이제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화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네. 스몰캡 중에서 이제 하반기에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톱텍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동사는 뭐 어떤 회사다라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다 나와 있는 회사예요. 이제 설비 제조업체, 자동화 쪽이죠. 공장 네. 자동화. 전방 산업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하고 자동차 반도체 쪽인데요. 네. 이쪽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에요. 예,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영향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세 번째 칸에서 나오는 거. 자회사 톱텍 HNS를 통해서 전기 방사 기술을 활용한 나노 멤브레인 소재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 타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네. 뭐냐면은 네. 적극 진출 타진이라고 그랬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타진이 이미 7년 전부터 된 거예요. 7년 전부터 타진, 지금까지 타진이야? 타진인데 지금은 어떤 단계에 이르렀냐면은 네. 제 워몰 기법의 이제 종목 그 기본적 분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사업이 어느 시점에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그렇지. 그 부분이 이제 그 저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요거는 지금 임박입니다. 임박. 7년 만에 임박. 예, 이제 네. 7년 이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만들고 나서 임박이래요. 임박.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도 지금 다 세팅이 됐어요. 한 개 라인은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주문 들어오는 거 여부에 따라서 예, 두 개도 추가, 예, 총 세 개 라인을 갖다가 구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노 멤브레인이 뭐냐 하면은, 보시면은, 네 번째, 기능성 우리 고어텍스 대체제입니다. 예. 그리고 신발이라든가 방수 밴드 쪽에 이어폰 부품용 이런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방수가 되고 고어텍스 대용으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을 보게 되면은 우수한 투습성, 그다음에 방수 방품성이 있고 초경량에다가 초방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필링이라는 거죠.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신축성 결합도 되고요. 내구성이 더 좋다 이거죠. 세탁기에 놓고 그냥 빨아도 된다는 거죠. 아, 세탁기에 놓고? 워낙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그 그렇죠. 방수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세탁에도 변함없는 기능을 부여한다. 그렇죠? 친환경성이 됩니다. FDA 승인까지 받은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미 이제 대형 이제 신발 그 제조업체들 있죠. 거기서 이미 지금 조금씩 이제 샘플용으로 그걸 갖다 좀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문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걸 갖다 그 재료를 소재를 이제 적용을 시킨다면 대량 구매가 들어가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파 차폐도 같이 하거든요. 전자파 차폐 초박형. 이 초박형이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을 갖다 슬림화 시키는데 그게 꼭 필요해. 뭔가 목소리 커졌어. 네. 그 전문이라고 이 채널 K 처음 데뷔한 날 얘기하셨죠. 네. 전기공학과에서 그 핸드폰에 뜯어봤다고요. 그때 그때 초박막이었는데 그 비슷한 거네요. 예, 그거죠. 바로 그 방. 전공이잖아요. 전공. 예, 그렇죠. 확실하죠. 그렇죠. 대표 전공. 왜냐하면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갖다 대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거 느끼죠. 그 전자파예요. 아! 발열이란 게 다 전자파야. 예. 내 몸에서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전화통화하고 있다 보면은 여기에 땀이 고이죠. 그게 이제 발열되지. 예, 전자파 때문에 그래요. 전자파가, 전자파를 흡수를 하게 되면은 발열작용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액정. 뭔가 신났어, 목소리. 액정에서. 힘이 들어왔어. 예, 액정에서 예. 그 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전자파 차폐 때문에 그게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공돌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멤브레인이. 예. 산 실험실에서 했었는데 나는 그쪽 담당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멤브레인은 우리 선배가 담당이어서 잘 몰라요. 관심도 없었어 나는. 지금 꼬랑지 형 내리는거네. 보니까 밀리네. 왜냐면 내가 관심이 없었거든. 학식에서 밀려. 오케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그거, 미치고 그런 거야. 그거가 삼성전자에 조금 샘플용으로 들어갔나? 한번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소문은? 네, 소문 들었는데 이제 애플 쪽이라든가 이제 중국 쪽 스마트폰 이제 만드는 회사 있죠. 슬슬 입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사장이 회장이라고 그래 표현을 해야 되나요? 회장이 인터뷰 한 게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면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뭐 지금 뭐 협의 중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 그게 2월 달인가 3월 달에 기사가 떴어요. 아, 네. 왜냐면 제가 보름 전 아니 보름 전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저희 방송국에서 방송하라는데 우리 출연자가 또 얘기를 하더라면서 그 전자파는 얘기 못 듣고 방수 얘기를 하더라고. 고어텍스 그렇죠. 얘기하더라고. 고어텍스. 근데 이 친구도 하나를 두 개를 모르고 하나만 알았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탑덱을 써놨어요. 여기다가 관심하면 넣어놨는데 어저께 내가 우리가 일찍 오잖아요. 근데 어저께 10시 반쯤에 여기서 방송하면서 오늘 스타 여기 있잖아 주간 단위 시합하는 거 거기 딱 넣어놨잖아. 그래서 내가 저 친구 1등 1등 했네 생각 확 들었거든요. 그렇죠. 1등 할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느낌이 있는 거거든 지금 저게. 이거 뭐 저기 주간 단위로 그거는 이제 스타킹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뭐 테마 종목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급등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이제 점증적으로 이제 증대가 되면서 따박따박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정말. 순위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일점 전문가의 매력은 따박따박이잖아. 예. 요거는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하늘에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니, 근데요. 전문가님. 이거 우리 잠시 조용히 해주세요. 자, 집중해 주세요.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 이틀. 매일 하는 게 아니야.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침 한 8시부터? 8시부터? 예, 공개방송합니다. 장마감까지. 이틀 동안 또 공개방송 하신다는데요. 물론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하겠는데, 워낙 이제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요. 일단 리밸런싱에 이번에 또 주목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정말 솔직히 한번. 예. 저는 톱텍을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딱 꽂혀서 물어봤었는데, 더 솔직히 여쭤봅니다. 톱텍을 어떻게 찍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 이걸 내가 시청자분이면 나 그게 궁금하거든. 예, 나도 그게 궁금해. 왜 3주 전에 난데없이 톡택이란 거. 왜냐하면 그걸 자료를 봤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다가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워머에 걸려들었어. 4주 전이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 때였습니다. 예. 예. 그때는 날이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그 열풍이 부는 뭐 예. 그런 날이 있었죠. 예. 주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4주 전이면 굉장히 짜증난 그 장세였어요. 짜증났죠. 예. 근데 이 종목이 계속해서 보였어요. 보통 꿈속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워머로. 예. 우리 저기 제 그 화면을 갖다 우리 공개 방송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그 하게 되면은 이제 제 그 화면 구성을 갖다 많이 보셨으니까 알 것 같아요. 난 못 봤지. 순간 체결량 보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워머 초기 조건 검색 시 이제 두 개를 두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도 뜨고 그다음에 조건 검색에도 뜨고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톱텍이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제가 3년 전에 발굴한 종목입니다. 3년 전에 매매를 했고 대박 종목으로 이제 이미 이제 제가 회사는 그쪽 회사는 떠났습니다만은 그 고객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 아직도 전화 와요. 톱텍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우연찮게도 제가 제 눈에 계속 띄는데 그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이거 지금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뉴스를 딱 찍고 봤단 말이에요. 사업 포트폴리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용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쫙 뜯어봤어요. 워머에도 떴으니. 네. 뉴스플로우로 이제 우리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 톱텍에 관련된 모든 이제 내용을 갖다가 이제 키워드화 시켜가지고 다 이제 소통. 인덱싱을 했네. 예, 네. 인덱싱했는데 딱딱딱딱 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아기가 많이 떨어지네. 예. 네. 네. 그래서 3주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3주 전에 화이트홀의 음봉 끝자락을 매수해라.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화이트홀인데 여기서는 화이트홀 네. 얘기 별로 안 했지.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법상 그러니까 내가 배신감이라는 거지. 네. 그 기법상에서 어떤 기법이 있냐면은 워물 기법상에서 주봉상의 상방쪽으로 돌파가 되고 추세가 잡혀 있는 종목에 첫 번째 나오는 음봉이 끝자락을 잡는데 그게 주봉 5선 정도면 적당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주봉 5선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음봉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저도 긴가민가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밀려버리면은 다시 2만 원까지 떨어지는 자리였거든요. 아. 근데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죠. 좀 끌고 가자.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회원님도 많이 갖고 계셔? 주력입니다. 예? 주력입니다. 지금? 얼마 전만 해도 나이스 평가 정보가 주력이었죠. 나이스는 이제 얘기하지 말래잖아요. 우리 나이스 평가 정보는 예. 주력이었는데 예. 거기서 36%, 40% 끝.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주 전부터 이제 견디면서 이제 다음 달에 또 뵙겠네. 네. 네? 다음 달에 또 뵐 뿐이네.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근데 내가 그래서 아까 네. 말했던 배신감이요. 3주 전에 봤고 회원님들을 얘기했는데 물론 회원님 위주로 방송하는 건 이해가 가. 그래도 기뜸은 해줬어야지 방송에서. 톱텍은 기뜸을 갖다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근데 없어. 아니 톱텍은 했었어요. 언급했었어요. 톱텍은 지금 그렇죠. 나 톱텍 관심 종목을 했기 때문에 네. 들었으면 기억할 텐데. 그때 이미 좋았던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언급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 한번 했었어요. 톱텍에 대해서. 그래서 톱텍 그래서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했었지. 최 전문가님이? 네, 누군지 모르겠어. 아마 그럴 거야. 나는 방송에서 들었어. 언급 드린 것 같은데. 많이 언급 드렸는데 톱텍. 그래요? 네. 아니, 우리 방송에서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배신감 확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 아무리 우리가 얘기만 하고 밥을 서로 안 먹는 안 사주는 관계지만 이건 아니다는 내가 했거든. 누가 여기 쪽에 했다고 이렇게 말씀 올라왔어요. 누가 있어요? 네, 톱텍 이야기 했죠. 이렇게. 그 뭐야? 내가 노령화라서 내가 기억 못 한다는 거야? 그렇죠. 몰고 나가는 거 내가 욕 내가 욕 먹는 거야? 이거 완전 이거는 그쪽 공개 방송 하신 거 아니에요? 놀러 갔을 때 그 저기 했다고 했네요. 아, 놀러 간 적이선 세상에 한 번도 없는데. 그 강연회 가셨을 때. 출장? 출장 가셨을 때. 출장 갔을 때. 아, 예. 그럼 내가 할 말을 없고. 네. 근데 인정? 네? 네. 네. 아, 톱텍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내일이랑 못했을 아까 리밸런싱, 리밸런싱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특히 회원님들은 했는지만 공개 방송에 꼭 알겠다 이런 분만은 이거면 적극적으로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친구까지 데리고 와야 되거든.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단기 트레이딩 개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법을 갖다 배우셔가지고 단기 트레이딩만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뭐 단기 트레이딩을 기본적으로 이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 웜홀 볼케이노 기법은 기본적으로 종목을 초입단에서 잡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개념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하는 건데. 잠깐만요. 예. 제가 공개적으로 반성해야겠네요. 네. 분명히 하셨네요. 혜니님은 저희 방송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네. 톱텍 사장이 부산공무 출신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데요. 그런 말까지 하셨다고. 그건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방송에서 다른 방송이죠. 네. 지금 그런 말씀. 우리 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 뭐라 그 분위기는 네. 내가 잘못한 거로 됐어. 내가 기억 못하는 네. 거로 됐어. 하여튼 말씀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볼케이노 기법하고 웜홀 기법은 네. 초입 단계에서 종목을 잡아가는 피킹하는 네. 단계에서 네. 리밸런싱하고 그다음에 그 종목이 제대로 잡히면은 네. 끌고 가는 웜홀 종목으로 중장기로 해서 수익률 네.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네, 네. 초반에 너무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뭐 단타다 뭐다 이래가지고 이제 찍어드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급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이제 기법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은 네. 어떤 걸 갖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웜홀 종목 어떤 종목을 갖다가 여러 개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에서 똘똘한 한두 개 종목을 갖다 잡아나가자. 내 손에서 한 달 아니면은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내가 이제 대박 종목으로 중대박 종목으로 잡아나가는 거를 두세 종목은 거쳐가잖아요. 그걸 잡아나기 위한 이제 작업을 갖다 하는 게 저희 방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뭐 에이 별로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종목 제일 좋은 거 잡아서 거기서 비중 높이고 자기도 기본 맞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그 수익률 나오는 거는 쭉 이제 수익 나오고 우리 그 회원 한 분 회원님 한 분은 그 한 달 수익이 2억 2천만 원이에요. 한 분 예탁금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36% 한 달 수익. 그분이 얼마 전에 그 피자 쏘신 분이시잖아요. 피자? 2억의 피자야?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피자 무슨 피자? 난 어이없게. 야 지난번에 여기 네. 말이 났었나요? 지난번에 그런 네. 피자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얼마 전에 한두 달 됐나? 어느 날 갑자기 방송 끝나니까 이거 와서 드세요. 누가 싸요? 그랬더니 윤종민 전문가 쏜다는 네네. 거예요. 네. 어 진짜로? 그랬더니 네. 피자 한 다섯 판하고 여기 전문가 한 값에 갈리튀 다 먹었잖아요. 네. 그 다 먹었는데 완전 떨궈지잖아요. 떨궈지. 피자 거의 식어가는 거 우리 한 조각. 한 조각이랑 다 식어가는 치킨 한 조각. 그거 먹은 게 다잖아. 치킨은 안 먹었어요. 당연히 안 먹었어. 우리 쫓잖아. 네. 났잖아. 피자 하나 다시 한번 해요. 아니 그분 이제 회원님께서, 아 그분이 가셨다고? 네 회원님께서 그때 그 저기 뭐 그때 뭐 저기 회원 가입하시고 2월달에 가입하시고 지금 그때까지 해가지고 한 100, 한 20-30% 이렇게 수익 나셔. 그때 그 저기 우리 저기 관리팀 자랑질하는 네, 시간이야. 관리팀 분들께 최종 그 저기 전문가님 섭외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 모셔왔다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자랑질하는 시간이 갑자기 같은 네. 분위기 아무래도 본인이 이미지랑 다르게 오늘 자랑을 많이 하시네. 저는 아니, 자랑질 하나 할까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 우리 회원님 저는 역사에 남는 거 자랑질 할 게 있어요. 제가 여기 2007년인가까지 그러니까 유중에 네. 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죠? 네. 네. 그 증권의 협회에서 네. 각 증권사나 증권사의 펀드 이렇게 해서 그 잘 나가는 수익률을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요. 네. 우수 고객을 뽑았어. 저랑 같이는 우리 후속이. 그렇죠. 그때 한번. 그래갖고 네. 협회까지가 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이 와서 방송했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네. 그때 뭐 하나였죠, 뭐 현대중공. 대단한. 네. 현대중공업. 그 가게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 그잖아. 아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네. 볼케이노 기법에 대한 쪽을 배우시는 분들 또 하루 이틀 하고서 이렇게 또 아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들어가서 제대로 이걸 봐야 되거든요. 최소한 네. 한 달 이상 걸려요. 네. 그래서 한 달 아 이 전문가가 어떻구나라는 걸 이제 성향을 파악하고 본인이 네. 가서 급하게 그냥 나도 수익 내야지. 아까 그분 난 것처럼 나는 피자만 쏘냐? 난 더 쏜다 이러면서 알려드시는 분들은 안 되고 네. 오히려 한 두 달 정도는 진드건이 최소한 두세 달은 진드건이 있어야지만 네. 아, 이분하고 이제 이런 분이 성향이 이렇구나 하고 나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마음만 네. 급해갖고 그냥 후딱후딱 되면 네. 주식장에서 절대 돈 못 벌더라. 그래서 공개 방송이 언제 내일 또 네, 내일 들어 듣고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뭐 진드건이 한 두 달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최일종 전문가님의 이 볼케이노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볼케나다가 우리 전문가님 네. 네. 제가 또 반말했다고 혼났어요 지금요. 이거 네. 반말한 적 없는데. 아, 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진중하게 제가 반말하신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님. 아닙니다. 불볼케이노 기법 있잖아요. 아, 예, 예, 그걸 통해서 종목을 딱 찍는 방법을 좀 더 너그러이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지금 내일, 아, 내일요? 아, 오늘 아니죠. 내일 공개 방송 꼭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들을 딱딱 찍는다고 되나? 이게 컨빅션이 그렇게 딱 들어가야지. 톱텍이 네, 딱 나와도 사실은 그 톱텍에 대한 내용이 아니까 나같이 네. 멤브레인을 저기 뭐야 LNG 그 뭐야 그 LNG 탱크 만드는 멤브레인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나 처음에 멤브레인 막 뭐였는지 아세요? 이러면은 저는 정수기인 줄 알았어. 정수기 네, 멤브레인 정수기 필터. 그러니까 이렇게 컨빅션이 있어야지만 볼케이노 기법도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일준 연구관이 우리 방송 꼭 네.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자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MPK가 오늘 오네요. MPK? 피자 코리아 피자 먹고 싶어. 갑자기요. 네. 그죠?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오늘 네. 바쁘신 데 이렇게 와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어떤 분은 꼭 오시려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7주 전문가님 방송이 내일이랑 모레. 네. 모레.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저희 방송이 또 오신 날이잖아요. 네, 네. 네. 1시부터. 12시에. 네, 12시부터.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 하니까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하여튼, 내일까지 방송 이틀 동안 하는 거 잘 좀 준비해 주셔서요. 예. 시청자분들께 큰 기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아, 시장에서 그, 네. 나오는 얘기들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네. 내정자. 네네. 아, 지금 이제 원격 진료는 나의 신념이다. 아, 얘기를 서울대 교수분. 네, 서울대 교수분 맞죠? 모르겠어요. 서울대 교수님인가요? 네. 네. 정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공학한림원 강연에서 유헬스케어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유헬스케어 관련된 그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 그 관광. 네네. 왜냐면 이제 의료 민영화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관광 의료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유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번 지난번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때문에 네. 가시고 네. 메르스 때문에 가시고 새로 오신 분은 일단 이번 그 화두 자체가 네. 유헬스케어 도입이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헬스케어 관련 흐름에 대한 쪽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뉴스에 네. 대한 쪽을 좀 그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이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아마 그 레포트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혹시 어떤 벌써 우리 지금 말하려는 네. 딱 준비하시는데요. SM이랑 YG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SM은 이제 일본 갔다 오면서 제가 환율이 올라 그런 그 얘기 네. 했었고 YG 다양한 사업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SM 레포트 바로 보죠. 예, SM 레포트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엔화에 대한 상대적인 약세가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원화가 약세가 어쨌든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일단 기대치가 상회됐다. 근데 네. 3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원화 대비해서 원화 재정 환율에 대한 쪽도 회복이 좀 되고 있고 네.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3분기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이 그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그러니까 지금 네. 보이는 메르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을 이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기조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17억. 지금 그 작년에는 메르스 여파에 대한 쪽이 있었기 아 메르스가 아니라 그 저 뭐죠? 세월호. 세월호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지금 116%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200% 이상 증가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연 관객 수가 1분기 42만 명, 2분기 71만 명으로 확대됐고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1분기에 그 2분기에 그 저기가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소녀시대 3분기에는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레드벨벳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걸그룹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레드벨벳에서 또 누구야? 아, 그 새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그룹들이 계속해서 대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공연 활동이 2분기에 50만 명, 3분기에 네. 이제 110만 명인데 여기서 긍정적인 거는 환율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고 SMCNC 드라마 편성이 확정돼 수익 개선에 기회를 줄 것이다. 다만 이제 이 중국은 기회의 땅인데 네. 중국의 기회의 땅은 많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엑소 탈퇴 멤버들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문제 예. 이런 것들이 해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9일에 중국 판권국이 음악 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를 공표해서 네. 음원 스트리밍 시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음원 시장에 대한 고속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쪽이 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음원사들이 국내에서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그 2년 전부터 이제 추세가 되겠고요. 작년에 네. 이제 우리는 한중 FTA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한다시피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우리나라랑 상관없이 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그 3회 있죠. 네. 그 뭐 양회. 양회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거라서 그 중국의 우리나라 광주가 아니라 중국의 광주 지역 있잖아요. 지적재산권 전담 법원이 생겼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화하는 거에 일련의 흐름이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사나 말씀드렸다시피 신사동 호랑이가 아니라 이제 사항의 살쾡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만약 생길 거란 얘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신사동 호랑이도 뭐 한 달에 몇 백, 뭐 몇 억 번다 하잖아요. 그거 곱하기 30배씩 버는 거지, 이제 중국이 장기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누구 애들을 중국에 유학 보냈더니 공부는 안 하고 기타만 치더라 이런 얘기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부로 말리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다만 이제 조건을 우리나라 음악 뭐 하지 말고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게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앞서 딱 나왔다시피 지금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앞서 좀 그 얘기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저는 지금 확인했는데 그 이제 강화하고 그쪽에 유료화 막 가잖아요. 네. 그 시장이 우리나라 30배 가는 거죠. 근데 그 나라 조사해 보시면 아니겠지만요. 뮤직 인더스트리 산업은 우리나라도 일본에 비해서 뭐 15분의 1인가 밖에 안 돼요. 엄청 작아요. 아직까지도 지적재산권에 네. 대한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도 15분의 1이거든요.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커진다는 것은 대박 날 수 있다는 그런 하여튼 그런 분위기 맞죠. 다만 이것이 뭐 우리나라 음악사가 얼마나 좋아할지 그건 제가 그 논의할 게 아니고 시장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늘 하루 갑자기 15% 좋아질 펀더멘탈은 아니잖아요. 네. 다만 그런 것들의 장기적인 또 모멘텀 네, 그런 쪽은 이제 충분히 우리 시청자들 보셔야 될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요새 뭐 그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중국에서의 한류, 한국 제품 인기 있는 거 그런 것 중 하나 또 있다면서요. 네. 네 그것도 아, 어저께 이제 이거를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못 본 건데요. 네.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국산 제품의 한류 제품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짝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네. 중국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 한국 상품들이 이제 질비하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중국 제품보다 두 배가 더 비싸지만 어쨌든 네. 잘 팔린다는 거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쭉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면 떡볶이도 잘 팔린대요. 네. 김치하고 떡볶이도 잘 팔리는데 망고 주스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가 원산지래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망고 주스에 짝퉁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중국산 제품이거든요. 네. 중국산 제품인데 이제 한글을 쓰는 거예요. 중국산 제품인데 한글을 쓰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한글을 썼다라는 것 자체는 좀 한국 제품인 것 같은 뉘앙스를 자꾸 주는 거죠. 느낌을.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급 제품이다라는 이것도 다 중국 제품인데 네. 이제 그 한글을 일부러 넣어서 네. 한국산인 것처럼 이제 위장하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표에도 보게 되면 간판에도 네. 한국 말을 갖다 이렇게 네. 그때 보게 되면 조류전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장식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야지 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게 되면 짝퉁 알마니 이렇게 써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인들이 한글이 들어가게 되면 네. 더 이제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국산 짝퉁 제품에 대한 쪽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간판에도 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과자 뭐 이런 것들 놓고 보게 되면은 네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식품 한류 최근에 이 K푸드 열풍에 대한 쪽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우리나라는 20년 전, 30년 전 보면 이태원 엄청 짝퉁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영어 그 상표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이제 걸리니까 욕 들어가 있는데도 영화나 틀리게 쓰고 막 이런 거 틀리게 쓰고 있었잖아요. 네. 아디다디 도디스 뭐 나이스. 그런 거죠. 네. 예전에 보면 이런 우스갯소리 있었거든요. 태투 하잖아요. 문신하는데 네. 근데 이거는 문신하는 그 태투이스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스펠링 하나 잘못 써서 영어나 잘못 쓰면 그 쪽팔리잖아요. 네. 근데 보면 중국 서양 애들도 보면 문신을 엄청 하는데 보면 한자로 쓰는데요. 우리가 뻔히 하는 한자 있잖아요. 네. 잘못 쓴 애들이 있는 거죠. 네. 걔네들 그리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요즘 보면 갑자기 사랑 이렇게 쓰는 서양 애들도 한국 말 쓰는 애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신도 마찬가지죠. 중국 사람들은 한국 쓰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뭐 한국 너무 좋고 한국의 연예인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럼 한국말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도 뭐 그런 게 보면 뭔가 있어 보이고. 여기 보면은 참 그 어처구니없는 것들도 많죠. 네. 영혼상실. 네. 화면 문신 보게 되면은 네. 이런 문신이 있죠. 뭐예요, 영혼상실. 네.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동방신기. 네. 그죠? 아무것도 네.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네. 황진이 하늘열 달열 나흘 뭐 대도 네. 않는 말을 네. 말들 다 이렇게 문신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죠? 외국인들이니까 잘 몰라서. 아, 그러니까. 딱 그리는 애들이 많죠. 진짜 한국말 네네.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틀리면 틀리고 많은 거죠, 뭐. 네. 하다 보면 안 보는 외국인, 네. 저거 뭐야. 하여튼요, 1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2분은 오늘 또 초대 손님과 함께 하는 시간 마련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